가벼워져나 잠시 못된 걸 내려놓고 New World 그곳에 가볼래 Say hello 색다른 또 다른 내게 인사를 해 그림처럼 펼쳐진 세상 마치 날 담은 선물 같아 내 맘 가득히 채울래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되는 일 없게 꿈이란 깨지 않게 돌이킬 수 없는 이 여정이 끝나지 않게